네, 서드랙 11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느낌이. 네, 뭔가 처음 하는 듯한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 네. 처음인데 처음 아닌 처음 같은 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드랙이 지난번에 쉬었는데요, 한 주. 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네.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네.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 어떤 문제죠? 문제 일단 1번 문제는 김민철이 의리가 없었어요. 아, 무슨 소리입니까? 존나 의리 없는 인간이에요. 아, 나는 오라에서 왔는데 이봐요, 저희들 저번에 9시 못했잖아. 응, 왔는데 니네 알았잖아. 컴퓨터가 안 된다고 도망쳤어요. 어떡해요. 탭댄스 배우러 갔어요. 좋은 탭댄스였습니다. 그 라라랜드의 그 탭댄스 장면을 따라하는 거였는데 지가 라이언 고슬링인 줄 알아. 근데 네, 좋더라고요. 흑심 있어서 간 거 아닌가요? 흑심 남자의 흑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죠? 남자의 반은 흑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반밖에 안 돼요? 남자의 반은 흑심과 반은 음란 아닌가요? 네, 김승찬 씨도 흑심 때문에 어디 가본 적 있어요? 아, 흑심 때문에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마. 이몰라 배우님을 내가 알고 있어. 가서 흑심이 생긴 적은 있죠. 오, 어디 가서 그렇게 흑심이 생겼어요? 인도? 인도. 아, 역시 외국에 가면 생찬이 남았을 때. 야, 그러면 또 그래서 여튼 그 오디오 시스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때 알고 봤더니 오디오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이 소음 억제라는 탭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켜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탭을 지금 끄고 우리가 네.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녹음이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를 이제 저희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것도 문제도 있었는데 그 문제도 네. 깔끔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네. 한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김승찬 씨는 혹시 뭐 캐나다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아, 일단 뭐 요즘 날씨가 좀 따뜻했어요. 저번에 방송했을 때는 한 영하 17도라서 막 뉴스 한국 뉴스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뭐 나의 나라 폭포가 얼었다. 맞아요. 그 북극에서 온 이상 기온. 네. 예. 오히려 역전이 돼서 지금 영상 6도 막 이랬거든요, 캐나다는. 네. 오히려 이제 한국이 더 춥다고. 네. 지금 한국은 뭐 죽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핫한 게 철원 날씨가 매우 핫하죠. 철원 날씨가 지금 웬만한 영하 한 20도 막 찍던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궁예가 왜 실각했냐에 대해서 네. 철원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기침 소리 냈다고 막 사람 죽이고 이랬다고 그럼 당연히 민심이 네. 골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인터넷 밈으로는 그렇죠. 궁예가 맨 처음 수도를 철원으로 정했는데 거긴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었다. 그 귀족들을 다 데리고 갔을 거잖아요. 그 온실수 화초 같은 귀족들이 철원 가가지고 막 오줌만 싸면 오줌 얼어버릴 것 같은데 덜덜덜덜덜덜 여기가 뭐냐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네, 남극보다 춥다고. 진짜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남극은 대륙이잖아. 이제 네. 북극발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자전축이 휘어져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남극은 그 뭐냐 여름 기후일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뉴질랜드 네, 이런 쪽이 여름이니까. 지금 네, 남반구니까 쪽에는. 그래서 아마 남극보다 우리가 추울 수도 있어요. 아니겠죠. 설마 남극보다 죽겠어요.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추워요, 진짜. 네, 김승찬 씨가 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 wait please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트위치 TV에 루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도 디스코드를 연결할 수 있겠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ait for our recording 이렇게 제가 써주려고 합니다. 네, 채팅 해주세요, 우리 네. 승찬 베이비. 네. So. 여튼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주제를 일단 정해왔어요. 오늘 네. 방송 주제는 그 코인입니다. 코인이요? 네, 제3세계 강의 이제 네. 정말 늦었죠. 완전 늦을 대로 늦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겠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하락세인 이 장에 네, 우리를 한번 뛰어들겠다. 마치 그 웃음을 창조해야 되겠다. 네, 외장과 함께 떨어진 그 논개 정신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이 폭락하는 장에 우리도 한번 몸을 던져보겠다. 김승찬 씨 솔직히 고백해봐요. 얼마 잃었어요? 5만원. 5만원. 저도 한 10만원 잃었습니다. 네, 초기 자본금들이 얼마셨죠? 저는 25만원 넣었었습니다. 네, 25만원 했는데 10만원 잃었고 15만원 선이 됐고요. 네, 승찬군은? 저는 그때 저희 막 방송 시작하자고 했을 때가 제일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엄청 고점이었어요. 아니, 원래 정확하게 넣은 돈은 22만원, 21만원 이랬는데 25만원까지 벌었다가 나는 잃었어요. 네, 승찬군은? 10만 원 5만 원이었다. 네. 네. 저희가 코인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 1, 2주 지났는데 그새 반토막이 났어요, 다들. Alright. 훌륭해. 역시 우리는 훌륭한 개미들입니다. 역시 다메다메. 네, 다메다메. 우리가 돈 벌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뭔 노래야 그거? 개미 노래입니다.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 뚠뚠. 김승찬 씨 뭐 혹시 그리고 또 뭐 재미난 얘기 없어요? 요즘 근황 토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요즘 뭐 이제 점점 코딩을 배워가면서 일단은 기초적인 거는 이제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기하 벡터 네 그렇죠. 미적분을 안 배웠어요 그동안 그때. 네. 문과라서 이제 네, 대학교 2학기,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칼큘러스 미적분이 들어갔고 네. 벡터도 이제 슬슬 배우고 있고 해서 네. 그거 공부하느라 일단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요즘 핫한 분야도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살아남으려면 네. 블록체인 분야도 지금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도 그냥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는군요, 프로그래밍으로. 네네네. 그 뭐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제가 따로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좀 전문적으로 네. 코세라라고 있거든요. 코세라? 코세야? 네, 콜세라. 콜세라. 아, 코딩 세라 뭐 이런 식으로 콜. 네. 아, 네. 콜세라라는 코딩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네. 스탠포드 대 대학교 교수님이 무료로 강의를 주니까 좀 강의를 들으실. 거기서 블록체인 기술도 얘기를 해준다고요? 아예 그 강좌 이름이 그거예요. 비트코인 아니 크립토커런시 유저라에서 이제 1주차에 한 11주차까지 있는데 지금 전 1주차에서 굉장히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주차 막바지에는 스크루지 코인이라고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게 실습 과정. 신기하다. 스크루지 코인이라고? 네. 네네네. 그래서 자바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강의 제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오 좋네.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알짜배기 정보를 가져왔네. 스크루지 코인. 스크루지 코인.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코인 이름으로 그냥 자기가 마치 그 코딩 공부를 하면은 그 딱 그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예제들이 있어. 헬로우 월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모든 코딩의 시작을 그렇게 해서 텍스트 아웃풋을 내는 헬로우 네. 월드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있고. 네.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 스크루지 코인도 하나의 어떤 그 코인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되게 대표적인 예제처럼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네이밍을 해놨네. 아주 기초적인. 거기에도 이제 뭐 간단한 블록체인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요? 제가 그 실습 바로 전까지만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역시 벡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구나. 벡터부터 해야 된다는 거.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벡터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승찬군은 블록 처음 들어가는 게 해시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가. 해시 함수야. 해시 함수가 뭐예요? 그러면 좀 저도 몰라요.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김승찬 네. 씨가. 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하나도 모른다. 결국에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퍼블릭 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네. 프라이빗 키라는 개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블릭 키를 생성을 해서 프라이빗 키로 이제 그러니까 퍼블릭 키는 도메인, 그러니까 정의역,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public key는 X의 영역이고 정의역의 영역이고 네. private key 우리가 우리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게 private key는 어디 주소 Y에 해당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정의역의 반대 치역이라고 네. 네, 치역에 해당이 진짜 오랜만에 기억합니다. 정의역 치역.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이 X와 Y를 연결하는 어떤 X는 주소에 해당되고 Y는 프라이빗 키에 해당이 돼서 제가 설명하려니 어렵네요. 네. 네. 그 해시 함수라고 이제 그 주소를 X를 해시를 한다는 거예요. 해시 여러분 맥도날드 가시면 해시 감자 있는 거 아시죠? 네. 해시 감자 먹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해시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그 원래 있던 감자를 다 으깨가지고 엄청 네. 다 섞어놓는다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다 잘라낸 다음에 다시 정보를 흐트려놓는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서도 기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계좌를 하나 만든다 그 네. 퍼블릭 키가 하나 있어요. 네. 이 퍼블릭 키를 해시를 내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해시를 내서 네.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암호화된 그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라이빗 키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프라이빗 키를 이제 256 비트의 사이즈로 고정시켜서 만들고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나만의 그 어떤 키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저희의 어떤 계좌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점. 그냥 일종의 어떤 암호화 과정인 건가요? 네, 그 정확한 것들 내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 사이트들이 보안을 할 때 네. 우리가 비밀번호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비밀번호가 서버에 그냥 그대로 텍스트로 저장이 되면 해커가 막 서버에 가져가겠죠. 네. 그 데이터에 딱 접근을 하면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어이쿠 공인인증서 번호 여기 있네. 그래서 그거를 64비트나 네. 128비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해요. 근데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독하는 얼마 안 걸린대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64비트면은 몇 개죠? 2의 64승인가요 그러면은? 네, 여튼 미안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별로 안 걸려서 128비트로 요즘에 올렸다. 공인 인증서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땐 그 256으로 일단 하는 거야. 256으로 했다. 그래서 고 내가 봤을 때는 해시태그의 그 어떤 그 정의 정도는 정의는 네. 그닥 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시태그 관련해서 이미 해놓은 많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블랙박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냥 네.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그 퍼블릭 키하고 그리고 또 프라이빗 키 같은 게 네. 함수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상 네. 코딩 개념에서는 그게 뭐냐면 프라이빗 키는 네. 이 어떠한 함수나 클래스 안에서만 쓰는 변수들이고 퍼블릭 키는 이제 그거 밖에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키들이에요. 이제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죠. 다른 함수나 어떤 메인 함수에서도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가지고 그 프라이빗 키라는 건 결론적으로 함수 내부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함수 외부에서 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는 그냥 좀 써도 돼.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암호화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패턴 캡 퇴 이렇게 해줘야지. 그 누가 들어와서 보더라도 이제 퍼블릭 키를 접근 명령을 해봤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 보안 자물쇠 카드 같은 느낌이 이제 프라이빗 키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딱 적었을 때 네. 이게 그 텍스트로 안 보이게끔 해주는 일종의 그러니까 인풋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 값. 인풋이자 아웃풋인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퍼블릭 키인 거고. 네, 그 퍼블릭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결과를 또 뽑아내줘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함수라는 개념, 해시 함수라는 거 같. 그 해시 함수가 그거예요. 암호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퍼블릭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받아요. 그거를 이제 함수 안에서 쪼개가지고 프라이빗 키 처리를 해가지고 네. 퇴! 하고 뱉어내면 그 퍼블릭 키가 그 함수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가 암호화된 256비트에 해당되는 그거를 다시 그 옆 해시 함수에다 넣으면 이걸 이제 프라이빗 키 처음에 나왔던 그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든가. 해준다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암호화 과정에 대해서는 예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클래스를 누가 짜놓은 게 있을 거야. 이 비슷한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어떻게 하면 전자상 거래에서 어떻게 암호를 서로 주고받냐 했을 때 개인이 먼저 암호 그런 걸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저희 학교가 좀 좋은 학교여가지고 어떤 어디 교수님이 맞아요. 와가지고 전자상 거래 맞아요. 그 거기서 쓰는 게 이제 그때만 해도 64비트였을 거예요. 아 네. 교수님이 와가지고 막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 한 명이 암호를 건데 만약에 그걸 누가 가져가면 다 털린다. 그래서 암호를 이중으로 걸어서 뭐 개인이랑 뭐 업차랑 뭐 두 개랑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한다. 그래요. 그게 일종의 블록체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블록체인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암호를 그거를 해시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서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25로 나눴으면 네. 그러니까 256으로 나눴으면 256명한테 하나씩 주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그 256명의 주소 네? 그 IP 주소들의 네. 그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IP에 가서 내 파일 이름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가져와서 재조합을 하면 내 원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블록체인이 막 대단한 뭐 암호화 기술이고 뭐 해킹을 당할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엄청 간단한 암호화 과정인 거죠. 그냥 좀 더 보안을 좀 더 강화시켰다는 거. 근데 그것도 언젠가 뚫릴 수 있겠죠. 비트 수가 많아졌을 뿐이니까 원래 그쵸? 있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주 잘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은행들이 128비트로 많이 바꿔놨죠. 근래.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또 누군 해커가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뚫으면은 더 올리는 거고.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을 거야. 그냥 그 데이터가 많아졌을 뿐이니까 그 분석을 하는 컴퓨터의 성능만 올리면 서버급.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컴퓨터를 구축을 해놓으면 아마 거기 그 이제 그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만 이 숫자의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네. 2의 256승이 그렇죠. 2의 256승이 되겠죠. 그 교수가 표현하기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현재 모든 컴퓨터의 그 소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이 빅뱅부터 지금까지 네. 연산을 했어도 풀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네, 어. 네,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근데 그래도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은 네, 그것도 그러고 컴퓨터가 나오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하드웨어의 기술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어요. 해커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를 이제 해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 마치 이제 처음에 코딩 배우면 소팅 배우잖아요. 네. 그 소팅도 정말 초기에는 하나하나 비교하는 버블 소트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후에 뭐 퀵 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소팅이 뭐죠? 그 데이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랜덤하게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서 막 따당 따당 따당 따당 따당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으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면서 그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정렬하는 방식을 정렬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우리 참이슬 그 뚜껑에 숫자 적힌 거 그거 네네. 술자리에서 네 하죠. 그 업앤다운으로 하죠. 이렇게 탁탁하는 거 하고 네, 그게 딱 소팅 개념이더라고요. 소팅 개념이요? 업앤다운으로 그게 이제 네. 어떤 내가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거보다 위에 있나 아래 있나를 비교해가지고 위에 네. 있으면은 올려주고 그 아~ 아래 있으면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소팅 그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정보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부터 10까지를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둘 하나씩 하는 게 옛날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대충 애가 반절했을 때 오도 위냐 아래냐 이거 봐가지고 1을 잡고서 네. 2를 보고서 이제 고르는 거야. 얘보다 큰가 큰가 작은가 얘보다 큰가 아~ 오른쪽 놓고 이제 만약에 일단 가서. 5는 넣고 만약에 다음에 3을 뽑았다 그러면 5보다 작은가 앞에 놓고 이런 느낌 거군요. 네네네 그런 거죠. 참 프로그래밍도 생각보다 좀 수학적으로 좀 창의력이 좀 있어야겠어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특히나 그런 게 많이 필요했어요. 이게 네. 결론적으로 숫자 누름이거든요. 네. 비트라는 거 자체가 숫자고 디지털도 0101로 이루어진 이진수의 어떤 연산들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코딩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승하 씨가 좀 전문성이 있어서 잔잔잔. 아, 뭐 배운 게 그런 거에서. 난 배운 게 그런 것도 없어서. 우리도 그것까지는 해요. 그 데이터 뭐라 해야 되냐. 그 대구알에서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요 정도까지는 합니다.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그런 거 하면 이제 소팅 배우고 뭐 이제 데이터도 그렇게 해서 트리 형식으로 하느냐, 뭐 어떻게 소팅 하느냐 그것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군요. 여튼 그래서 다시 코인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그 코인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저도 충격이네요. 근데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어떻게 하냐 블록체인 체인블록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게 왜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 그 가격? 그 투기 대상으로 지금 됐잖아요. 비트코인 결국에는 지금 그쵸? 현재 그게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그럴까요? 그건 약간 경제 개념 아니에요? 김수철 씨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인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수요 공급 개념이죠. 네. 그럴 것 같기는 하죠. 비트코인은 1900만 개, 지금은 한 1700만 개 정도 생성됐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1700만 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2025년대까지 총 발행량이 이제 1900만 개로 끝난다는 거죠. 공급량은 딱 한정이 돼 있는데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거. 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수요는 올라가는데 그냥 한정돼요. 결국에는 그게 그 원리 때문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제가 까먹었는데 억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업에서 좀 또 발행량을 정할 수가 있고 그런 네. 거에 따라서 경제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수요와 공급 근데 이제 그렇게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네. 근데 이제 퍼센트로 막 바뀌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식 거래하는 어떤 프로그램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누군가가 이제 매수 사인을 뭐 일정량 이상 내면은 그걸 이제 퍼센트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뭐 더 올려주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고전적으로는 수요 공급이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누가 산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 관심이 없을 때 그거는 이제 채굴을 한다고 하죠. 그 비트코인은 원래 처음에는 네. 그 수학 문제 같은 걸 맞추면은 뭐 1코인, 뭐 2코인 이런 식으로 줬어요. 어떻게 아, 되는 거냐면 네. 네, 뭐 이렇게 특정한 숫자의 조합인데 네. 뒤에 세 자리 수가 네모칸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어떤 그 숫자들의 조합의 그 규칙을 보고서 뒤에 세 자리를 맞추면 1코인 아이큐 테스트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1코인이요? 처음에는 뭐 1200만 원이요? 근데 네. 그 처음에는 그게 이제 간단한 뭐 이렇게 정말 배열 함수 배열 이런 거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거야. 원래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채굴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뭐 2, 4, 7, 8, 9, 10, 11 그 다음은 뭘까요? 이런 식이었다면 그 다음에 네. 막 만, 2만, 7,292억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막 숫자가 막 바뀌고 막 이러고 규칙이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그건 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코인의 그거였어요. 발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그 만든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해놓은 그런 어떤 장치인데. 아 그렇군요. 초기에는 그래서 발행을 많이 받고 나중에 되면 발행을 어렵게 하려고 수학 문제 난이도를 올려놓은 거죠. 아 애초에 그러면 그 개발자가 그 공급을 컨트롤하겠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거였네요. 그렇죠. 어.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토리나 네. 그런 시스템하고 많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도토리는 이제 결제하면 생기는 건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돈을 바꿔주는 주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그 뭐지 사이버머니를 바꾸는 것 자체를 자기네들이 어떤 수익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팔면 니들이 안에서 쓸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경제 개념으로 다가가지 못한 거지. 내가 재화를 팔았다 정도에서 끝나버린 거야. 마일리지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주변에선 막 사람들이 막 그거를 왜 돈 들여서 사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저씨 아줌마들. 아바타를 꾸민 게 무슨 그거냐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2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으면 이제 투기의 아니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여튼 그래서 뭐 김승찬 씨도 뭐 코인에 대한 새로운 얘기 뭐 없나요? 네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제 친구 네. 콜롬비아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네. 얘도 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았었대요. 예전부터 좀 하고 계세요. 좀 화장실 갔다고 했습니다. 네. 잘 안 하다가 네. 영국 애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저한테 그 펌핑방 펌핑? 아마 한국에도 그게 많이 알려졌어요. 펌핑 앤 덤핑이라는 게 있어요. 펌핑 덤핑 뭐죠? 결국엔 펌핑 덤핑이 이제 세력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펌핑 덤핑방이라는 일종의 그 채팅방이 있어요. 디스코드나 아니면 뭐 카톡방이라든지 네. 어떤 수한 많게는 한 몇만 명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운영자가 한 뭐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 오늘 내일 오후 2시에 펌핑을 하겠다. 어떤 코인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네? 너희가 딱 매수를 해라.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순간에 매수를 하고 5초 만에 빠져라. 세력 작전 세력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작전이죠. 네. 우리나라 주식 쪽에서 하면은 불법입니다. 그죠. 행동인데 아직은 이쪽 코인 쪽에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도 없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너무 불안하죠. 너무 무섭죠. 네, 네.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한번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어떻게 되나. 펌핑방을요? 보려고 해 봤는데 네. 네. 펌핑방 들어갔는데 결국엔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운영자가 있고 네. 사람들이 이제 계층이 형성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요? 다단계인 것 같죠. 네. 예. 네. 네. 1등 계급은 네. 한 뭐 예를 들어 오후 2시 1초에 그 뭘 하고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신호를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건지 신호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2층은 뭐 2초 뒤에 받고 3층은 뭐 5초 그게 어떤 정보 받는 그 순서인 거네요. 네, 정보 받는 순서고. 헐 대박. 그리고 그 계층을 올라가려면 네. 이 방에 몇 명을 데려오느냐. 쟤 다단계잖아 진짜. 다단계 진짜. 대박이다. 천재 게임이죠. 천재 게임. 코인으로 다단계를 하네요. 야 세상은 넓고 천재는 많고 또라이도 많고. 근데 사람이 진짜 많은 게 좀 놀랐고요. 한 5만 명 정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콜롬비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방인 거야. 그러면 그게? 아니야. 콜롬비아 친구가 알려줬는데 영국인들이 주도하는. 와 코인이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이슈가 된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 펌핑 덤핑이 외국에서 먼저 생겨난 거고 아 진짜? 차용해서 이제 뭐 그런 방이 만들어진 거. 와 대박이다. 근데 네. 저도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네. 요새는 거의 다 그 머신들이 있죠. 네네. 오토봇들이 그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아니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해서 저 한번 눌러보려고 했는데 눌려지지도 않더라고요. 뭐 사지지도 않고. 아 진짜로? 작동이 아니야. 네, 한번 재미삼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아마 들어갔으면 아마 다 손해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느 정도 코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너무, 투자자들도 엄청 너무 무섭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누가 딱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코인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부동산은 애초에 그 링 자체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고 주식은 우리한테 헤드기어랑 보호장비랑 다 주는데 사자랑 곰이랑 싸우라 하는 거고 코인은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그냥 맨몸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죽으라는 건 그런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위험할지언정 이길 가능성은 코인이 더 많다 라서 그렇게 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코인도 이제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코인도 딱히 그렇진 않네요. 요즘 제가 주식을 막 시작했는데 진짜 아우 개미는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던데요 주식도 은근히. 어떻게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보여요. 그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확실히 주식판에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개미들은 몰라. 뉴스 나올 때까지 몰라. 근데 그 전에 기관들이 특히 금융기관이나 엄청 좀 대규모 기관들이 알고 미리 빠지거나 미리 사거나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막 심하다 싶기도 했고 그 개미들이 그 심리적으로 불안함 진짜로 세력들이 한번 건들면은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들 막 한강 가고 막 이런 것들 그 과정에서 막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저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막 기관들이 일부러 막 매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 역시 도망갈 사람도 도망가는데 확실히 거기서 버티고 있더니 갑자기 또 쓱 오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게 작전인가? 이런 게 개미들 개미털기라고 하는 이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주식판도 은근히 무섭구나라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코인판도 거의 요즘 무섭네요.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 하셨죠? 손창근. 아 그러니까 미국 모르겠어요.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좀 뭔가 가치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꼭 그 기업 가치 그러니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기업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이 오른 성공의 어떤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좀 단타를 많이 하는 거. 맞아요. 단타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쓱 오르면 쓱 빠져. 해가지고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로 찌신 게 있어요.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저도 단타를 쳐야 되나. 그런 어떤 단타를 하도록 개미 투자자들이 맞아요. 증권사도 단타 치던데 유도를 많이 하고 대학생 투자 대회 네네네 이런 걸 보시면은 좀 단타를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스스로 잠시 저희 승한군이 지금 약간 네. 물좀 빼고 왔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회사 주식 그런 어떤 뭐랄까 모의 투자도 다 단타 중심으로 돌아간다. 네, 왜냐면 그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수익을 내야지만 1등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렇군요. 그 증권사에서는 단타를 많이 해야 어떤 수수료 장사거든요. 그렇죠.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그렇죠. 네,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 코인도 그랬고 주식 코인도 그랬는데 그 두나무였죠. 그 업비트. 업비트는 뭐 코인이 폭락을 하든 망하든 돈만 벌면 된 돈은 잘 번대요. 아유 그럼요. 계속 거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오히려 가상계좌가 막혀가지고 걔네들이 상품권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은 것 같은데 상품권도 12%의 수수료를 뗐어요. 더럽게 많이 떼가요 아주. 깡패. 깡패였어 깡패 진짜. 지금 승한군 없는 사이에 승찬군이 좀 재밌는 소리 얘기를 해줬어요. 뭔데요? 펌핑덤핑이라는 뭔 카톡방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코인 그거 하는 거? 코인 작전 세력이라는데요? 뭐 작전 세력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봤자 개미들 모여서 하는 그거라서 못 이겨요. 내가 봤을 때 여긴 이미 이스라엘 돈이 들어왔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어설픈 그런 전 세계적인 네 불법 자금들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이거? 아니 그 어설픈 그런 걔네들 돈으로는 택도 없어 이 시장을 움직인다고? 아이고 이스라엘하고 중국 자본 이미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런 어줍잖은 세력은 택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코인은 그래도 뭐랄까 좀 건전하게 서로 투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건전한 투기는 건전한 투기는 없다는 거. 외국 거래소 보면은 네. 가끔 보면은 어떤 알트코인들 보잖아요. 거래 네. 그래프를 이렇게 갑자기 한 순간에 일직선 올라가 있는 그래프들이 항상 있어요. 빡 올라가는 거. 최고가들이 찍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펌핑 덤핑인 거죠. 그렇군요. 한번 쫙 싸가지고 쫙 빼고 그냥. 네, 한 10초 내에 끝나는 거죠. 10초 내. 그래서 그 초기 투자자들은 다 이제 받치는 거. 그쵸. 사람들 그 계급 높이는 계급 있는 사람 다 터하는 거고 다단계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거기 불타겠다가 이제 어이구 망했다 슈발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 좀 슬프지만 그래서 뭐가 됐든 저와 김승찬 씨는 그 슬픈 개미 세력이다. 우리는 돈을 잃었다. 지금 남한테 강의할 처지가 못 된다. 난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 코인은 무섭다. 여튼 뭐 그런 슬픈 일단은 요 정도에서 그럼 코인 얘기는 살짝 마무리하죠. 사실은 네. 오늘 그게 있어요. 내 친소가 네. 본격 저희 코너 이제 개편을 당했습니다. 아우 네. 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친구들을 더 이상 섭외하지 않겠다라는 네. 친구가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게다가 이거 섭외하다가 우정 깨지게 생겼어. 그때도 그거 한 친구가 안 와가지고 개빡쳤잖아요. 아 이놈 여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우려를 바꾸고자 일단은 마지막 코너인 내 친소를 없앴습니다. 네 상장 폐지당했습니다. 네, 상장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상장 세력 5,000원에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어, 상장 네. 세력이 그 이제 새롭게 이제 코인 방송을 조금 해볼까 해요. 근데 이 코인 방송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요 팟캐스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코인 얘기를 살짝 마무리를 하고 네. 그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루다라는 친구를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거야. 네. 아, 이렇게 원하는데 얘 내가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해줄게요. Can I come now? Yeah. About 15 minutes later, you can connect with us with yeah. Discord. So we will challenge to you. So let us know your Discord. No. We will make the server. So we will let you know the server number. So you can connect with us. So please yeah. wait for 15 minutes, please. Uh-huh. Yeah. 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yeah. 15분 후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내 친소 아, 그 직장동을 하고 나서 okay.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코인 방송은 뭐 이거는 그냥 정기적인 건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다음에는 뭐 딴 거 할 수 있어요. 내 친소 대신에 이것저것 쫙 해보는 거예요. 네. 무한도전 같은 느낌이죠. 네. 이것저것 다 해는. 네, 그럼요. 다음에 코인, 도전. 요번엔 코인 도전. 코인 도전. 해서 네. 일단은 직장동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고 가죠. 코인에 대해서 다들 한 마디씩 하죠. 한 줄평. 한 줄평. 코인 한 줄평. 김승찬 씨부터.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이 되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투기는 너무 광풍이다. 나올 수 있을까? 너무 시사적인. 너무 시사적인. 자, 김인철 씨는? 저도 그럼 약간 시사적인 것과 개인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코인에 관련돼 있던 주식 다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 저 물렸습니다. 고점에 물렸습니다. 카카오? 네, 카카오 물렸습니다. 좀 규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일정 부분 코인도 좀 규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투기 저도 어느 정도 투자와 투기는 좀 그래도 권장하는 그런 편이긴 한데 너무 규제가 없고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코인이. 그래서 적당히 좀 규제만 있고 좀 이걸 잘 건전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코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업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네. 그 우리가 흔히 마주하게 되는 3% 4%의 이유는 네. 정말 비양심적인 놈들이고 네. 그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돈이 돈을 낳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다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그 빡치는 부분이 유통업, 그러니까 중간다리 놈들이 돈을 다 떼가가지고 다 결국에 떼가죠. 생산자랑 소비자는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코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코인은 근데 그 중간망을 벗어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게 우리가 보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보이지만 이게 금융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오는 게 금융업이다. 네. 우리가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아, 네. 코인 가자. 가자. 네. 그래서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쵸. 저는 결코 이것이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 2%짜리 펀드들은 우리 원금 보장 해줘요? 안 해주잖아. 지들이 그리고 실수하면 끝이고 뭐 연금이라 해서 막 미래에 막 대해서 막 협박한 다음에 들게 해놓고서 아 근데 사실 원금 보전까지 11년이 걸립니다. 뭐 이 씨바? 뭐 이러면 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런 놈들한테 속아서 그런 거 하느니 이런 거에서 내가 잃는 게 낫다. 네. 사실 진짜로 원금 선 해양보단 코인이 그렇죠. 사실 이 세상에 노 리스크 리턴은 그 접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투자해서 잃을 거면은 연금을 넣어놔도 내가 그랬어. 내가 1년 동안 연금 보험을 넣었는데 네. 그거 해지하려고 봤더니 140만 원을 냈는데 네. 해지 수수료가 60만 원이 들어서 8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절대 가네요. 코인을 해서 잃은 돈보다 더 많이 줬어. 대박이다. 내가. 그거를 그리고 원금 상환일까지가 11년이래. 헐?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 거에서 버는 돈이 적으면. 원금 상환,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란 말은 그 나머지 떼고 나머지 그 80만 원 8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주는 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11년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씩을 내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1년을 모았으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360만 원에 대해서 얘네가 내가 나 해지할래요. 그러면 3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야. 거기 자기네들 떼고 운용료랑 비수 그게 수수료가 있다고 200만 원 떼가는데 그걸 안 떼가는 시점이 내가 11년 동안 부르 드립 계속 모았는데. 넣었을 때 아 그러면은 거의 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지금은 금리가 3%인데요. 우리가 그 11년 후에는 4%를 드려요. 그래서 당신이 80살이 돼서 이걸 받기 시작할 때는 금리가 지금 시작해서 3%로 20년 받는 것보다 10년 우리가 그냥 쓰고 10년 4% 주는 게 더 이득이랍니다. 이게 와후. 복리의 마법 하는데 개소리야 진짜 내가 봤을 때. 지들 돈 안정적으로 제일 벌 수 있는 거 20년 동안 내가 돈 들이 모아두잖아 그 애들한테. 그쵸. 뺏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는 금융업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코인으로 잃어라 이럴 거면. 이게 사실 이게 맞는 거다. 리스크가 요 정도 있어야 되는 게 금융업인데 이 금융업을 하는 놈들이 요 정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뭐 3% 드릴게요 4% 드릴게요 하면서 뭐 지들이 엄청 인심 쓰는 듯이 얘기하지만 어 12% 벌고 4% 잃었다고 치면 8% 중에 4%만 주고 자기 4% 꽁으로 먹는 거야. 그쵸. 사실 근데 요즘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 적금 금리 진짜 낮은 것 같아요. 어 그게 내가 봤을 땐 그리고 낮출 수 있을 때 낮춘다의 개념이야. 마치 과자값이나 기름값이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지듯이 금리도 낮출 수 있을 때 낮춰놓고서 지들이 올리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주식이 바이오 버블이에요. 바이오가 진짜 11월 달에 그냥 아무거나 집었으면은 다 두세 배 올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주식을 해서 그런지 하루 만에 한 10%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적금도 이제 뭐 하는 분들이지? 3년 동안 겨우 2.7%?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와, 해가지고 생각보다 금융업들이 진짜 돈을 많이 떼간다. 그 많이 돈을 쓰거든요. 받기는 잘 받으면서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인색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업이 뭐 얼마나 쫄딱 망했겠어요. 뭐 금리가 최근에... 안 좋다, 뭐 변동, 뭐 달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돈 벌 구멍은 분명히 한 6개가 있으면은 3개가 안 좋으면 3개는 좋을 거야. 금융업이 그리고... 풍선 같은 건데 어떻게 돈이 한쪽에서 좀 덜 나오면 한쪽은 더 나오겠지. 네. 그래도 요즘 또 금리 그 한 뭐야 금리 올랐다 해가지고 봤는데. 그래가지고 증권사들은 다 이제 주식이 오르는데 막상 적금 금리 안 오르더라고요. 응. 그래서 자기네들 뭐지? 돈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해서 돌려주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기네들 벌리는 그대로면은 점점 이득인 거잖아. 그걸 보면서 아 금리가 오르면 그래서 증권회사랑 금융업이 오르는구나 주가가 이렇게 그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코인하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씨발 이러도 내가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요. 어, 그 어이없이 어 그거 뭐 몇십만 원씩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 연금 보험 넣으면 잘했다 해주고 어 코인 한다 그러면 미친냐 이러지만 똑같다고 잃는 돈은 생각보다 이득이 안 된다고 그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애들이. 네, 우리 기대수 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약간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세대가 자. 좀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하나의 최고의 수단이었다라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 사다리였다라는 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마치 그거야 그 옛날에 70년대에 강남에 땅을 사면 아마 그랬을 거 미친 거 아니냐 미친 거야 그 허블 판에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 걸 사가지고 네가 뭘 하겠다는 거냐 어 너무 하이리스크다 어떻게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거기 지하철이 무슨 예매말이냐 그냥 침수되는데 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지 말아라고 했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대박이 나왔지. 그런 네. 것처럼 내가 봤을 땐 코인은 하나의 우리의 탈출구라고 나 생각해요. 최근에 또 그런 때문에 남의 근데 모든 진리잖아요. 사업이든 뭐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다 그것만 있죠. 지키면 돼요. 남의 돈으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기 내 돈으로 내가 잃을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빚내서 남의 돈으로 하지만 않으면 돼요. 맞아요. 혹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다른 사람 돈 받아서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이제 멱살 잡히는 거지 이제 서로. 내 돈으로 내가 잃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하면 돼요. 사실 저도 자기 모든 책임을 져야지. 자기까지만. 저도 요즘 주식하면서 좀 그래서 존버라고 하죠. 존나 버틴다. 존버할 수 있는 게 저도 이렇게 엄청 많은 금액을 하지 않아요. 제 용돈 정도 굴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돈 정도를 굴려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잖아. 코코인은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코인 하라고 하고 싶어. 우리가 뭐 맨날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러고 끝인데 뭐 어떻게 뭐 그래서 월급만 벌고 살 거예요? 그죠. 월급 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또 최근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강남 집값이 또다시 엄청 폭등하고 있다고 또다시. 그러니까 아무리 대기업이고 뭐 돈 잘 준다는데 다녀봤자 도무지 돈을 억 단위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집값 오르는 속도를 월급 오르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세금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빨리 올라.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린 과연 서울은 포기해 경기도권이라도 집은 살 수 있겠지? 아, 나는 그것도 어딘가? 판타지야. 그냥 네. 그 싼값에 사람 부려먹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 헛소리 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안 주면서 누구 마음대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사회가 해준다고? 어쩌라고? 개소리입니다 그거. 돈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돈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집을 살 건지 말 건지도 신경을 안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냥 코인합시다. 코인해서 잃을 사람 잃고 벌 사람 벌면 그게 된 거다. 그래서 약간 좀 이건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제 주변에 약간 좀 매우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그 사람, 후저당.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 중 하나가 북한이나 우리나라 다를 게 없다. 북한은 그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만약에 평양에 살고 싶어. 살고 싶으면은 그 뭐라 하죠? 그 당국? 당원. 그 노동당원이에요. 그 노동당국 그죠? 거기에다가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된대요. 그럼 거기서 허락해 주면은 평양으로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 이전을 박탈당한 거다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도 강남에 땅 못 사지 않냐? 똑같다. 어차피 이 규제 나가는 주체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정도의 차이지. 사실상 네. 북한이 뭐 그렇게 뭐 주체 사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러면 뭐 문제 많지. 우리도 사상적으로 페미니즘 문제도 있고 많아요. 우리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뭐 굳이 김일성 주체 사상만 나쁜 건가? 우리나라도 나쁜 사상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점점 일종의 계급처럼 되고 있나. 우리가 북한 욕할 게 아니다 라는 생각 좀 드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코인이 있으니까 코인 가자. 코인 가자. 하지만 우리 요즘 코인 가자. 가자. 한강 가자. 네, 그럼 코인 얘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직잔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김치찬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 해서 직장동 오늘의 이야기는 혹부리 영감인데 또 인트로를 해야지 우리가. 네. 인트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역할을 있을까요? 바꿔볼래요? 이거 한번 어떤 걸로 해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가볼까? 김승찬 씨는 뭐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혹시 뭐 역할을 바꾼다거나 부금을 바꾼다거나. 아예 부금을 넣는 건 어때? 아예 네? 부금? 입으로 말고? 예, 네, 그러면 일단은 아이의 부금을 넣는 걸로 하고 김승찬 씨가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동화를 찾아서. 아무 느끼해. 오늘의 이야기는 네, 혹부리 영감. 옛날 옛적에. 한 대기업 하청업체 소기업 사장 혹부리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레드데빌 INC에서 3명의 사원이 하청을 위해 내려왔답니다. 레드데빌. 혹부리 사장은 3명의 대화를 유심히 몰래 듣고는 하청을 따내려고 했어요. 이때 감이 좋은 3명의 레드데빌 사원들이 혹부리 사장을 발견했답니다. 레드데빌 사원은 혹부리 사장에 대한 징계를 운운하며 혹부리 사장에게 어이, 혹 사장님은 뭘 잘하시나? 아이고,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아이, 거기 혹처럼 달린 사원들만 좀 빌려주시지. 아이, 두 사람은 제 유일한 일주머니들인데 어떻게 그걸 드린답니까? 아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도깨비 영왕이 그 납품 잘 시켜줄 테니까 좀 믿고 좀 줘봐. 참, 이렇게 곤란한 소리만 하시고. 믿고 땡겨봐. 이렇게 두 혹사원들을 뺏긴 혹부리 사장은 집으로 돌아와 엉엉 울었답니다. 두 명의 혹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레드데빌 사원들은 혹사원들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며 자기들의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혹사원들은 혹부리 사장 아래서 받았던 최저임금만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혹사원들은 레드데빌 사원들의 점심 식사비까지 내주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퇴근한 혹사원들에게 레드데빌 사원들이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있었어요. 카톡. 이 이야기들을 들은 혹부리 사장은 주변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이 상황을 울며 불며 전달했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복받은 새끼가 말이 많다며 모두 무시했답니다. 아, 말이 존나 많구만. 결국 이렇게 호기 떼인 혹부리 사장은 쫄딱 망했고 레드데빌에 납품하는 일도 흐지부지 되었으며 결국 이렇게 헬조선이 완성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나 아, 어떻습니까 김승찬 씨? 아, 오늘 퀄리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나레이션만 좋은 거 아니었어? 되게 오늘 퀄리티 좋은데 오늘. 아, 괜찮아요? 역시 좀 나레이션 좋았어. 나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대사로 처리한 부분도 있었죠. 네. 아니 내가 요즘에 성우 학원에서 네. 그 영감 역을 한번 맡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연습을 해갔거든요. 아, 이거 내가 뭘 알겠습니까? 이봐 고양 막 이런 거 해야 됐어. 야, 이거 잘한다. 좀 느린 거 같아 진짜. 네. 아 그리고 네. 이것도 많이 그 뭐지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 나레이션도 많이 거기서 해요. 아 그래요? 특히나 그 KBS 성우들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을 엄청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곧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네. 공채가 원래 11월에 있어야 됐었는데 이걸 못했어요 파업 때문에. 아 네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썰이 계속 도는 게 2월 9일날 오픈이니까 그거 전에 공채를 끝낼 거다. 아 왜냐하면 성우들도 결론적으로 방송하여가지고 녹음해야 되니까 뉴스나 이런데 엄청 투입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돌아와가지고 요즘 나레이션 연습을 학원에서 많이 시켜줘요. 아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평창.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레이션 연습을 하는데 제 문제가 그거래요. 너무 억양이 많아가지고 세련된 맛이 떨어진대. 세련된 맛.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는 아까 신경 쓰면서 왜냐하면 원래 내 목소리들하면 옛날 옛적에 한 대기업 화청업체 소호가 이렇게 되잖아. 최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래 그래서 아예 플랫하게 하면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옛날 옛적에 한 대기업 하청업체 소기업 사장 혹부리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이제 줄타기 하듯이 막 하는 거야. 옛날 옛적에 한 대기업 하청업체 소기업 사장 혹부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매우 정확하죠. 그니까요. 아, 그 뭐지 제가 대원이랑 투니버스 지금 넣었었는데 네. 그거 다 떨어졌습니다 1차. 아 괜찮습니다. 사람이 한 번만에 되면 안 되지. 오히려 불법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반 사람들 다 떨어져 지금. 뭐 한 세 달째밖에 안 됐는데. 응, 우리 반 사람들 다 떨어져서 지금 그 선생님이 많이 실망하셨어. 아이고. 아니 근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많은 데는 3차까지 하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그 평을 한번 해주시죠 김승찬 씨가. 일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네, 어떤 악순환이죠? 일단 갑질을 이제 위에서 하면은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바로 밑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낙수 효과가 거기서 오히려 발생을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낙수 효과는 나쁜 거 내가 봤을 때 이 낙수 효과도 막 뭐라 해야 되지 정신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좋은 것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한 거지. 낙수 효과 슈렝이 같은 개념 진짜. 아니 그 난 있잖아 정치인들이 워딩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역겹더라고요. 네. 나 평창 평양 올림픽 이것도 딱 봐도 욕하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을까 하면서 평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입니다. 말장난 개쩔죠. 그래서 하는 게 나 너무 싫죠. 문제양도 잘 만들었더라고. 어떤 거요? 문제양. 문제양. 아 문제양.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가 그렇게 말장난이냐고 뭐라도 보여주면서 하든가 평양 그게 싫으면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되는 거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들이 뭐 사업을 하나 버리든가 그냥 말로만 그냥. 아니 나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뭐지 오케스트라가 온다면서요? 네. 그 뭐지 공연단이 그거래요. 북한에서 오는 공연단이 관현악단 이름을 달고 오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공연한다는데 지금 예상이 그래서 그거예요. 그 뭐지 자기네들 선전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중국에서 한번 그 선전곡을 예고 없이 했다가 개 털렸거든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관현악단을 보낸 이유도 원래 이제. 그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그 되게 유명한 그 악단 그 뭐지? 지휘자? 지휘자가 아니고 콘서트 마스터? 그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이상? 경음악단 어. 그 밴드인데 그 막 단숨에 막 이런 거 했던 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그 사상에서 그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찬양하는 노래를 그 밴드 음악식으로 했던 그 악단의 네. 그 단장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관현악단 단장으로 온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 지휘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관현악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험을 하던 경험을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선 분석이 그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사상 음악을 했다가 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장은 그렇게 해서 안 쳤지만 이 공연은 그래서 뭐 브람스나 모차르트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평화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돈 벌 요량으로 온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온대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술이나 스포츠는 좀 정치적으로 안 건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근데 또 건들면 효과가 크니까 자꾸 건들지. 효과는 클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직장인의 어떤 그런 원래 이 오늘의 토픽이 그거였잖아요. 네. 그 열정페이였죠. 열정페이였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파견을 간 중소기업 업체 사원들의 열정페이적 업무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이제 비정규직 파견직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네. 김민철 씨가 보는 이런 어떤 열정페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열정페이 저도 전문직인데 저도 저라고 또 피해갈 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사장님이라 해야 될까요? 부장님께서 저한테 뭔가 많이 알려주겠답시고 이제 저한테 정말 많은 일을 떠넘기시더라고요. 에이. 진짜 네, 그자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저한테 모든 일을 떠넘기고 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놀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이제 많이 키우고 싶어서 너 혼자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개소리네 진짜. 네. 하여튼 돈 있는 것들이 꼭 이런다니까. 이 개 같은 놈들이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하나? 그것도 너무 멍청한 생각 아니야?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아, 욱한 거예요. 대체 나는 이미 충분히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곳에 비해서 돈을 많이 적게 받고 있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걸 말이라도 예쁘게 하든가 싶을 때 언젠가 그래가지고 또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평소에 좀 일을 많이 하는 나한테 많이 일을 많이 주니까 사실 일을 많이 주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 김작사님은 일 중독이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씨발 세상에 일 중독이 어딨니 대체. 근데 그럴 때는 웃으면서 할 말을 해야 돼. 아, 일 중독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일 졸라 싫어해요. 웃으면서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아, 너무 빡치는 거예요. 아, 일 중독이라면 아니에요, 저. 나한테 일을 자기 많이 시켜놓고선 일 중독이니까 이 일 돼달래. 아니, 그게 아직 짬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나는 지금 이제 회사 돌아가면 난 그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조금이라도 거지같이 말하거나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아니 무슨 어쩔 수 없다니요? 그 말이 돼요? 껄껄껄껄. 네. 일부러 더 웃는 거 있잖아, 막. 네. 아니 뭐 이 개새끼야 이런 이 그거 대신 웃는 거지. 껄껄껄껄껄 말해서. 사실 그래서 아 그래 제가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준다면은 그냥 좀 참을 만한데 돈도 적게 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윤서윤이었나요? 윤서인 그분 맞죠? 그 윤서인. 그 조이라이드. 그분 이제 그린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돈을 적게 받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으면은 120만 원치 일을 해달라. 그래서 사람이 120만 원의 돈을 주면은 150만 원만큼 일을 해라. 자기의 가치를 올려라라는 만화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개소린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맨 처음에는 그 만화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일정 부분은 공감했어요. 그래 사람이 저렇게 발전도 하고 돈도 버는 거지 했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150만 원치 일을 하더라도 제가 120만 원치 일을 하면은 그 사람 100만원치 돈만 줘요. 근데 일은 나한테 150만원치 일을 시켜. 그래서 그 150만원치 일을 하면은 그럴 때 이렇게 반박하면 돼요. 나는 졸라 고귀한 인간이라서 시급을 2천만원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그딴 식으로 일을 시키지 말라. 그냥 일을 시키면 어떡해 나한테. 나를 그렇게 부리고 싶으면은 돈을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근데 그게 확실히 우리가 의리 입장이니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도 이 대기업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월급이 뭐 200 몇십만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 납득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저씨들 돈 뭐 한 20년 30년 다닌 아저씨도 월급이 500만원 넘기가 힘들어요. 세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고작 요 돈 받자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김승찬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 당연하지. 그 일단 물론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여태까지 발전되어 온 어떤 사회 체제에서 가장 뭐 발전된 체제라고는 하지만 뭐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체제라고 자본을 넣어야 뭔가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자본가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선 그 100% 동감하지만 현재 체제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노동자들이 이제 소외되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착취당하는. 네, 착취당하면은 뭐 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좀 불만족스럽고 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어떤 보상이 왔으면 좋겠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우리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해주는 것.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 근데 나는 또 요거를 현대 정치랑 네. 과거 이 자본주의라는 게 발원됐던 2차 세계대전 전후 네.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이제 1900년대부터 이 자본주의와 어떤 노동시장의 현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런 거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거 있잖아. 어떤 거? 그 노통 때 네. 야당이 인터넷 네. 문화를 이용해서 선거에서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뒀어요. 2%대의 지지율이던 사람을 50%로 올려서 대통령을 만들었잖아. 아, 네, 네, 그렇죠. 그때 막 노사모였죠. 그 이후에 이 아저씨들이 한 게 그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정원까지 통 그거를 했어요. 네, what the fucking hell. 나쁜 거 잘 배워요, 진짜 사람들. 나치가 라디오를 네.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하면서 뭐를 퍼뜨렸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 사람들이 우성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비로소 네. 자기네들의 어떤 학살과 어떤 세계 정복을 정당화시켰죠. 향한 그걸 정당화시켰잖아.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야 사실. 네. 그 이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 뭘 썼을까? 가장 효과적인 나치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라디오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라는 게 니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성공시대, 네. 막 CEO, 벤처 막 이런 거 엄청 부각하지 않았을까요?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노동자가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돈을 네. 많이 번다는 건.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의 개념에 부합하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무리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중산층 혹은 그 아래급의 사람들은 항상 있어왔어요. 소장농이라는 네. 이름으로 또는 어떤 뭐 어떤 영주 아래 있는 어떤 서번트라는 이름으로 네. 이런 쭉 있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합당화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안에서는 니들이 요 역할인데 니들도 할 수 있다. 영주가 될지도 몰라. 그럼 니들도 양반이 될지도 몰라. 니들도 강남에 땅을 살 수 있어. 여기 뭐 강남에 땅 산 사람이 있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숨겨진 게 많아.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CEO나 이런 것도 입사하면서 막 너도 CEO가 될 수 있다. CEO 사원 레전드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상 CEO는 박사 학위부터가 딱 그 특정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승찬 씨?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 생각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50년대부터 네, 잠시만요. 80년대까지. 네. 잠깐 끊을게요. 네. 아, 네, 좋네요. 얘기하세요. 아, 말씀하면 되네. 네. 네. 말씀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면 네. 한국어가 익숙하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는 다 열심히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뭐 어떤 자본주의를 정착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네. 좀 더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희망을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뭐 그 말에 뭐 전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되게 열심히 노력하자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건 맞는데 네. 이제는 좀 사람들의 의식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좀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성공 노력만 한다고 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수저에 따라 많이. 아니 나는 그 생각도 해요. 그래서 노력을 했을 때 실제로 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이 노력이 나한테 안 돌아오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상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나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 나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내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하려면 가장 줄 수 있는 희망이 그거잖아. 세뇌. 네가 노력하면 너가 성공해야 하는 거야. 너한테 이득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보통 남이 너한테 이득인 거야 라고 하는 거 치고 진짜 나한테 이득인 게 없거든. 내가 나한테 이득이면 내가 확 느껴요 그거를. 네. 돈을 번다. 그렇죠. 근데 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의심을 하는 거지. 나 말고 누가 지금 득 보고 있는 거지?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도 그치? 일하면서 확실히 느껴요. 약간 약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눈에 그 정비례가 보이거든요. 처방 건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약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게 잘 보이니까 개선되니까. 와 근데 진짜 약국장님 안 계셔. 나 혼자 열심히 처방 하고 있어 막 올리고 있어. 근데 그거에 이제 반도 안 되는 값을 절 이제 부려먹는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지 대체? 나는 열심히 일해봤자 또 조금 받고 그럼, 놀고 그렇지. 있는 우리 학국장님 다 가져가시고 이런 거?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승환 씨가 말씀하신 어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도망칠 데가 없어요. 도망칠 데가. 내가 봤을 땐 캐나다도 사실 다르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코딩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봤자 뭐가 됐든 돈 버는 거는 사장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기가 다른 점은 좀 더 사회적 그 안전망이 좀 더 강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리스크가 적다? 그러니까 그냥 저축 안 하고 계속 살고 열심히 아니 열심히? 그냥 계속 같은 회사 다니고 그러면 연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한 200만 원? 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한 200만 원까지는 나온다? 연금으로? 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별로 저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대박이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노후 준비한답시고 열심히 지금 아껴가지고 저금하고 그런데 우리도 원래 그런 개념으로 국민연금을 넣어놨는데 주는 돈도 너무 주고 국민연금 너무 코딱지만큼 때가 주고 아니야 국민연금이 한 달 월급에서 떼가는 건 생각보다 커요. 어, 막 엄청 아니 그러니까 떼가는 건 많은데 우리 주는 게 없다고. 주는 걸 내만큼 주더라고 거의. 아 진짜? 어. 그게 그래서 그만큼 넣어놨으면 사실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안 내고 싶더라고 점점. 안 낸 사람 또 있긴 하더라고. 그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아, 뭐 이때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약간 좀 엇나간 얘기지만 살짝 좀 북한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북한이 없어지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좀 더 뭐랄까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 북한 없어진다고 다른 핑계 안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면은 꼬면 북으로 가라 이기야 만약 이런 거 그냥.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핑계는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대의명분 세우는 거 얼마나 쉬운지 우리도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말이야 누가 못해. 말이야 누가 못해 진짜. 그렇죠. 아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개미가 언젠가는 나중에 진짜 아휴 여왕개미. 내가 봤을 때 15억만 있으면 돼. 자 코인 가자. 가자. 15억이면 떨어졌을 때 지금이 기회다. 한 7억짜리 건물 하나 사고 이러면서 월세 받으면서 사는 게 남한테 이제 좌지우지 되지 않을 훌륭한 방법이다. 슬프다. 뭐 일단은 이런 씁쓸한 기분으로 일단 마무리는 해보죠. 항상 뒷장동은 씁쓸한 기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네 현실이니까.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슬퍼라. 네. 아,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코인 방송을 할 건데 이제 타임 투 코인. 팟캐스트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팟캐스트 켜놓고 코인 하면 아, 안 된다 했죠. 네,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왜 녹음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하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과부하 걸려요? 창을 줄이면 얘가 녹음을 그만둬요. 아, 왜 신기하네. 뭐 내가 봤을 때 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못 건들고 있으니까 네. 한번 그 이제 코인 방송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저희 트위치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블루버드4u라는 아이디 혹은 서드 한글로 서드렉인데 렉이 아이예요. 아이. 아이. 그걸로 해서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 동영상 클립도 남을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사 합니다. 봐주시고 뭐, 좀 기분 좋으셨다 또는 우리들의 몰락하는 과정이 완스럽다면은 도네이션 좀. 네. 도네를 하셔도 좋고 팔로잉을 좀 해주세요. 팔로워를 50명 이상 확보를 하면 우리가 그 구독하기 버튼이 생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다달이 뭐 4달러 요 정도 돼요. Give me $1. 그 4달러를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도 돈이 일부 들어오게 돼 있고 네. 도네이션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서 좀 더 트위치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줘요. 서버 같은 것도 할당을 좀 더 해주고. 어 진짜? 우리 안 꺾이는 거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몇 명? 보면 팔로워 여기 제가 목표를 적어놨어요. 지금 10명이에요 저희가. 아직 네. 40명이 없습니다. 지금 몇 명 되면 그 구독되는 거죠? 50명이요. 좋았습니다. 네, 50명 뭐 해볼게요. 저걸 한번 홍보를 주변에 해주세요. 제가 친구들한테 해볼게요. 우리 4달러 받아야지. 우리 월세가 얼만데? 그럼요. 아씨 월세 이제 월세 150달러인데 씨. 150달러 그 4달러가 내야지. 그래서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트위치로 옮겨서 본격 네. 코인 방송을 할 거예요. 네. 그 빗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코인을 사고 파는 과정 혹은 이제 오르내리락 하는 걸 볼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고 팟캐스트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네. 셋, 둘. 안녕!